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 번째로 오늘 다루게 됩니다. 전부 다 이제 여덟 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꼭 집에서 한 번 더 들으세요. 들으시고 꼭 듣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좀 읽으시고 프린트하셔서 원고가 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 부분이 헷갈리면은 고생을 많이 해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채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말하기를 너희가 다른 복음을 지금 배워서 그 다른 복음을 지금 쫓아가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사가 와서 그렇게 전해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흥분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아침에 극동방송 괜히 틀고 오다가 설교 듣다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전파를 타고 이런 율법주의와 번영주의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질 수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아래 현혹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 현혹되는가? 왜 그런 말씀들 속에서도 아멘이라고 하며 왜 그런 말씀 아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영위할 수 있나? 무지하기 때문이죠. 제 아내가 설교할 때 제발 인상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인상 의사할게요. 너무나 많이 미혹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데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게 정말 성경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 뭐 나아만 장군 얘기 무슨 뭐 에스겔에 있는 말씀 뭐 성전에 대한 얘기, 이런 걸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렌즈가 이상한 렌즈를 끼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졌던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바울사도가 말했던 대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의 열심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이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되면 원수가 되죠. 너무 인간적인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괜히 서론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설교는 짧게 하려고 애를 지금 굉장히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2의 종교개혁이라 그래서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들이 마틴 루터가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한 것은 부분적인 진리일 뿐이다.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오직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건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학교 교수들의 입을 통해서 세미나에서 발표가 되고 글들이 기독교 신문에 올라오고 전 잘 안 읽어요 그런 거를. 근데 유심히 오늘 말씀하고 관계가 돼서 유심히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읽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또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왜 그럴까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율법과 복음을 구분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짜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나는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입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복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참된 지식으로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그 구원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나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구분 거기서 정말 그 말씀대로라면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짜 나의 구원이 2000년 후에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난 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결정되었고 이것은 변화될 수 없다. 내 어떤 나의 잘잘못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없다. 하는 이 객관적인 사건으로서의 복음 일어난 일이라고요. 주관적이고 신비적으로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만일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앞에 서론만 지난주에 연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그게 뭔가 하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춤추고 축제를 벌여야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이야기죠. 정말 춤을 추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 아프리카 사람은 아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뛰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스타일은 아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일마다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의 신분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춤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영원한 운명이 나도 자신할 수 없는 나 하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근거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반반하자. 내가 반은 해줄 테니까 반은 네가 만들어라. 그러면 구원을 하마. 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어떤 것하고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안에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춤춰야 되죠. 근데 이제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 바른 것이죠. 그런데 유사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사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어떤 스타일, 형식을 뭐 이건 옳고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좀 전통 예배 스타일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교회들 가면 저는 그런 교회에서도 좀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 30분 내지 한 40분 막 껑충껑충 뛰면서 깜깜하게 해놓고 막 그냥 드럼 막 이런 빛이 너무 막 가슴이 동동동동동 거리는 그런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을 해봤는데 그 문제는 뭔가 하면요, 어떤 형식이냐 하고 상관이 없이 이런 경험을 한 거죠. 막 따라하라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따라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예배 시간에도 설교할 때 따라하라고 안 하잖아요. 따라하라면 저는 따라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따라하세요. 아유, 민망한 그런 거야. 말을 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아, 전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그런 거 믿지 않는데, 막 이렇게 찬양인도 할 때 이러는 거예요. 막 나는 기쁘다, 뭐 빅토리 따라하래. 빅토리 못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아니죠. 유사품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 마음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묵상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잘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나를 흘겨보시거나 또는 나를 좀 째려보시거나 또는 어떤 때는 나를 너무나 인자하게 바라보시거나,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 막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것, 이건 좀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 이제 그런데는 우리가 속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추론이, 어떤 추론이 가능한가 하면, 지난주에 설교에 따라서 그렇다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했을 때 이런 반론이 제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기 로마서 5장 20절, 21절, 6장 1절, 2절에서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 실수한 거 가지고 용서해 줄게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느끼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으로도 알 때에, 그것을 용서받은 거하고 그냥 내가 이 정도 실수는 뭐 다 용서해 줘야지, 뭐 용납해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요?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하겠느냐? 아,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으니까 그러면 막 그냥 한번 해봐야 되겠네, 살아봐야 되겠네, 이런 식의 반론이 가능하죠. 가능해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 이것은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 교리에 대한 반론 제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할 주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이제 질문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첫째,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하는 문제예요.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말했으니, 구원은 내 하기에 따라서 변하고 안 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니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래도 구원 받습니까? 사람 죽여도 됩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율법 폐기론, 도덕 폐기론. 도덕이라는 것은 무용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로마서 6장 전체에서 이 문제를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율법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율법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6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자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의 설명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율법 폐기론. 아,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군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신실하게 성경을 따라서 전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텔레비 틀어보면 압니다. 뭐 기독교 방송 그런 거 별로 보지는 않지만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가능한 안 보시는 게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잡소리가 많습니다. 정말로. 돈만 내면 거기다가 방송 시간 사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저주를 받을 일이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질문이 들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같은 성경인데 왜 이런 일이 오늘날? 오늘날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심할 때가 있었고 덜 심할 때가 있었죠. 그럼 왜 그럴까? 그중 한 가지는 설교자에게 있는 두려움이에요. 유혹인데 율법 폐기론자라는 소리를 비난을 듣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 그러면 도덕이라는 건 무슨 필요가 있고 율법이라는 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살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정말 성경에 충실한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길이 그 식음석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인용을 하면 로이드 존스. 그것은 복음 설교에 대한 아주 훌륭한 식음석입니다. 만일 내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이런 오해를 당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4장까지 5장까지 쭉 설명을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네.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얘기죠. 가뜩이나 지금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유명한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탈선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한국 기독교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지금 논의하고 모여서 늘 하는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의 도덕성을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예요. 도덕성이 사회의 도덕에도 못 미칠 정도로 땅에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목사를 시킬 때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청문회 그 탈탈탈탈 털지요 다. 어떻게 하면 먼지를 털까? 그러면 제 생각에 목사 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청문회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막 해도 돼요. 저는 정부 미국 공무원 중에서 정말 그런 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그 윤리 지침을 지키는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어떤 청문회나 어떤 곳에서 드러나게 될 그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정말 철저해요. 정말 철저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명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럴까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고 실패를 경험하고 죄를 짓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그럴 길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어려도 이제 막 구원을 받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조금이라도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효율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주거나 자기의 노력과 선함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자는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우리는 그런 설교를 되게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오늘날 저는 조금 아는 게 있는데 어떻게 설교하면 교회가 빨리 커지는지 알아요. 제가 모를 것 같죠? 알아요. 근데 그거는 내 영혼을 파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고 내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안에서 긍정적인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자아상이 약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주는 그런 이야기를 적절하게 우리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면서 적절하게 살 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싫어, 여러분들은 난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좋아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거를 적절히 하면 돼요. 말도 안 되게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적절히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설교를 하고 맨 나중에 1, 2, 3하고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고 세 가지 정도 주면은요. 제 진짜 좋아합니다. 전 그런 거 안 주잖아요. 뭘 하려는 거야?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사도가 다루려고 하는 반론. 당신 말대로라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2절에 바울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천만에 만만에 참 부당한 말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도 살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럴 수 없는 이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신자는 누구냐? 바울사도는 여기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자란 거듭난 사람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 말처럼 오해하기 쉬운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해가 틀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완전주의가 아니에요. Perfectionism.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뭐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하나님의 자녀죠. 신자죠.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자는 죄 짓지 않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아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그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봐,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못 해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제가 참 우리 보통 한국어나 영어에서 없는 그런 시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 살지 않고 계속 밤에 죄를 짓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어 이렇게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법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거는 말하자면 직설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령법이 아니고 너희 죄에 대해서 죽어라가 아니라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죠. 근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구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또 하나 설명하기 전에 오해 문제. 이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체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를 체험하나, 나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구절에 접근하면은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실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한번 일어났다가 끝나고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내 인생 자체를, 내 운명을 바꾼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일이. 저희 집에는 미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이에요. 얘가 얼마 전에 미국 시민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 얘하고 우리는 멀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시민권도 바꿀 수 있죠. 버리고 또 이렇게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서 뭐 선서하고 받았겠죠. 시험 보고. 근데 그 사실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뭐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변화된 게 여전히 저하고 한국말하고 아빠가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 쓰면 그리고 똑같아요. 얼굴색도 똑같고. 근데 바꿀 수 없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신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6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살피겠지만은 6장 1절 써놓으세요. 성경에 6장 1절부터 11절은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말하자면 복음이라는 사실 안에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지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항상 이런 게 있죠. 내가 느껴야 인정을 해요. 느껴야. 근데 여러분, 느낌이라는 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 느낌도 우리를 속인답니다. 우리의 체험도 우리를 속이죠. 옛날에 선교사 할 때 미국에 이제 한번 처음 간 적이 있어요. 한 20몇 년 전에. 근데 그때 하여간 선교사들한테 참 잘해 주세요. 여기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영화 만드는 그런 영화사에서 만든 이제 그 놀이공원에 갔는데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백 투 더 퓨처. 그 몇 번 했잖아요. 1, 2, 3탄 막 이렇게. 근데 웬걸. 아, 정말 막 차는 차 그냥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에 뭐 우리 3D 영화나 무슨 뭐 4D 영화도 있어요. 그거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한번 봤는데 어우 막 물도 튀겨나오고 난리가 아니고 냄새도 나고 근데 사실은 뭐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막 뭐가 날아다니고 막 제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 차를 타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거든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엄청난 경험을 한 건데 그 경험이 사실은 가짜예요. 제가 막 돌아다닌 게 아니고 화면 돌린 거예요. 그냥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단들도 많이 사용하고 사이비들도 많이 사용하고 뭐 체험을 했다 간증을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자기 체험을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맞나요? 그 사람이 진실한 것이 그것이 진리라는 것과 같은 것인가요? 진실하게 말하면 진리인가요?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리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을 로마서 6장에 3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나 하면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나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쭉 자랐고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었지만 신학교 가기 전까지 저는 이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더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도 많은 경우에 그래요. 이거를 잠깐 좀 설명을 바울사도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바울사도 여기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우리 교회에 온 지 3개월 반 됐어요. 정확하게 15일이니까 3개월 반 됐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벌써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오시면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결혼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성이 엄마 성 아니 부인이 남편 성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또 안 하는 사람 많지만 그러니까 제 아내는 미국에 살 때에는 법적인 이름이 김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으로 오니까 이제 다시 본래 성을 제가 돌려줬지만 은혜롭게 그래서 한희정이 되었지만 김희정이었습니다. 자기도 헷갈려요. 때때로. 아 김희정입니다. 근데 남편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열등해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마귀와 연합되었다. 무서운 얘기죠. 결혼을 잘하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비. 근데 이것은 한계가 있죠. 설명해 주는 것이. 그런데 결혼이라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하고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고 얘기한 것은 참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둘이 이제는 한 정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는 여전히 두 몸인데 결혼했는데 싱글 침대 사는 사람 있어요? 결혼했으면은 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필요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싱글 침대를 산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정말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경험하고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예식이죠.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 여기 합하여라는 단어가 3절부터 쭉 많이 나와요. 합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전치사예요. 합하여.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3절에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또 4절에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이 나왔어요. 5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은 말을 지금 쓴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함께.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전부 합하여, 함께, 연합한, 이 모든 표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상하게 들리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2000년이나 지나야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아시죠? 거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신자들은 아담 이래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은 말이에요. 경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은 이것을 따라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을. 여러분 어저께 파리에서 너무너무 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린 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늘상 있는 사건 사고를 접하는 것처럼 그 뉴스를 대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경험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동생이 거기 있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 동생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 땅에 묻혔다. 이것은 그 죽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완전한 죽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우리의 죽음이 일어났다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5절에서도 지금 얘기했고 또 8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주님이 제가 살아생전에 오실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죽은 다음에 오시면 저는 살아있을 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잖아요. 찜찜하신가요? 찜찜하시면 안 돼요. 자, 큰일 났는데. 아니, 찜찜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이 오실 때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다 부활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죠. 부활하는데 그때 부활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활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어요. 그 개념은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틀일 뿐이지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손바닥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한 존재라고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일어날 것이니까 그건 아직 불확실해. 우리에게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확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4절. 자, 같이 한번 이거를 읽어보죠. 4절과 5절이에요. 4, 5, 6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라는 말이 강조하는 게 로마서 6장에서 지금 읽은 거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죠. 자, 동사들을 주목해보세요. 살리셨고 6절에는 뭐가 나와요? 또 일으키사, 또 앉히시니. 그러면 이 세 단어가 살리셨고는 과거형인 거 분명해요. 6절에 일으키사, 그리고 또 앉히시니. 이거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몰라요. 우리말로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 과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더 시제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게 맞는 문법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 부활도 안 했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앉아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건 일어난 일과 아무 차이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신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신분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신자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좀 허접하게 살 때가 많지만 하나도 허접하지가 않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게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이에요. 세례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더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의 후예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원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원죄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부인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빼버리고 나는 부분적으로 믿겠다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원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원죄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원죄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내가 짓는 죄를 경험하지 원죄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담이 지은 죄라고요. 아담이 지은 죄지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죄거든요. 그러면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왜 아담이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하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 안에서 내 죽음과 내 부활과 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죄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통한 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체험하지 않아요. 원죄를 믿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그 죽으심과 그 사심과 그 영광받으심이 내 일이란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죠. 자기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4절에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새 생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으로 보면 부활한 자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산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새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율법 아래 오셨어요. 여자에게서 나셨고요. 그리고 죄와의 관계 속에서 오셨어요. 이게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자 예수님은 영광의 몸을 입으셨고 하나님과 완전한 과거에 창세 전에 누리셨던 영광을 누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에요.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왜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편의 덕이에요. 모든 것은 남편의 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 얘기가 4절에 얘기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새롭고 영광스러운 영역 속에 이미 들어갔고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회복하시고 그 삶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서 요즘 매일 묵상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한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자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바로 바울사도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11절에서 여길지어다라고 한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길지어다라는 얘기는 믿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두 눈앞에서 두 눈이라는 거는 인간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말. 상황으로 보면은 경험으로 보면은 하나도 받아들일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그런 줄로 믿는 것.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2의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서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성경 구절들을 다 나열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구절들을 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신학자가 이런 정도로 눈이 감길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그걸 읽으면서 답답했어요. 어떻게 그 구절들을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간이 주일날 세 번 예배를 드렸으면 한 번 예배 드리고 두 번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알았어요. 잘할게요. 근데 그 구절들을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반박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 루터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전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97%가 생각을 바꾼대요. 그래왔대요 지금까지.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참 심각한 현실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도 되냐 하는 반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답변이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대요.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신자를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이유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법정에 섰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판장이 괘씸하게 여기는 것 가지고 되지 않고 검사가 이놈 나쁜 놈이라고 확신하는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법으로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그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미 법 아래에 여러분이 한국에 사시면 한국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산다면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한국 시민으로서 있으면 또 다르지만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죄의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래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적으로 경험적으로 행위적으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너 죄인이야. 마귀가 너 죄인이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법의 기준에 속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자의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주제를 여러분이 쭉 들으실 때 그 모든 설교 말씀이 그래요. 결국은 이중성인데요. 그럼 우리가 나쁜 이중성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이 땅을 살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자마자 죽으면 간단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행위와 공로에 의존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막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고 막 해요. 선행을 하는데 또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올라갔다 내리갔다 하기를 우리의 주관성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우리의 근거해서 모든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늘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에 의해서 뒤죽박죽 하루는 이랬다가 하루는 저랬다가 하는 신앙이라면 그런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비참한 거예요. 아주 드물게 자만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못하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잘 안 따라오고 교회에 뭐 행사하고 뭐 하고 할 때 이렇게 뒷전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꽝이에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망감과 침체를 벗어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죄가 주관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연약하고 너무 넘어지기를 잘하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감당하고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녀의 신분과 지위를 인식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죠. 나는 연약한데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처럼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침체, 절망감, 무력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신자는 이 신자의 고백이에요. 연약한 신자, 강한 신자, 어린 신자, 늙은 신자 상관없어요. 신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 죽었고 죄와 아무 상관없다. 비록 죄가 내 죽을 몸에 남아있어서 내가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죄와 싸워야겠지만 나는 죄의 지배 아래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감사한다. 죄가 다시는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죄는 다시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죄는 나의 구원과 나의 궁극적인 운명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 이게 신자의 선언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 얻는 신자가 누리는 영광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 투성이에요. 저는 30대에는 정말 자신만만했거든요. 내가 정말 자신만만했는데 한 20몇 년이 지났는데 어찌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는지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심하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식들을 생각해도 근심이 있고 이것들이 주님을 언제 만날까. 근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은 그 모든 것들로 부터 질식당하지 않는 기쁨.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이게 바울 사도의 논리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죄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죄를 짓는 게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존재로 가지 않아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죠.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그 자유를 나는 하나님 섬기는 데다가 쓰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 주십시오. 나는 주인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빚도 다 갚았고 종이 돼야 할 필요가 없지만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이걸 복음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그러면 설교 듣기가 겁나고 성경 읽기가 겁나고 예수님 믿기가 겁나고 뭔가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실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실 것 같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이야기들만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들이 여전히 있으나 그게 하고 싶고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이 연약한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은혜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죠? 은혜만이 사람을 진짜 바꿔요.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진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 너도 변하는구나. 이런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변화가 숨겨질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들이 그 은혜를 동일하게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길이 없고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저희에게 길이 되셨고 답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행위를 따라서 저희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무한히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주여 이 은혜를 저희가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삶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벳샬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저희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서 그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로 증거되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